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에드가르 룬구에게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